눈 뒤따라와. I'll be warning, warning, 내 몸이 바빠. 시계질 주의 받쳐내 피트는 메인. 시동 걸어 race, 돈은 필요 없어, caption. 백순 원이, 원이 주의 감사. 돌아, 이건 fate. 느껴, that's fact. 굴복하지 않아, 때가 됐어, 강내 닿게. 전 세계에 내 목소리를 외쳐. And I jump in fire. I find in my desire. Shut it out loud and louder. 나의 장한 모두 flash. 운명처럼 심장에 흐르네. Paranoid, scale bar. 숨은 보는 눈을 꺼, 눈을 태우지. Yeah, no warning. Still boiling. 저 높이 뛰어봐. 이젠 백신 어디. 새로질 거야. 우주던 내가 피게. 더 소리 질러봐 나 위해. 더 세게 밟으기엔 reason. 인생 끝이 없는 게이지. 더 때려 밟아 cause I'm racing. Yeah, 원하는 대로 다른 scene. You gotta fulfill it for my team. You gotta fulfill it for my team. 내 삶은 끝이 없는 racing. We're running in this world. 숨이 막혀도 안 멈춰. 앞길을 막아도 쉬지 않고 달려가. 여기 흐르는 호흡 믿을 시간이 곧. Set up down force. Get in the arm force. 미래를 계획 달려 1, 2, 3, 4, 3, 4. 제대로 끌어올린 나의 tempo. And I jump in fire. I find in my desire. Shut it out loud and louder. 나의 장한 모두 flash. 운명처럼 심장에 흐르네. 새로질 거야. 우주던 내가 피게. 더 소리 질러봐 나 위해. 더 세게 밟으기엔 reason. 인생 끝이 없는 게이지. 더 때려 밟아 cause I'm racing. Yeah, 원하는 대로 다른 scene. You gotta fulfill for my team. You gotta fulfill for my team. 내 삶은 끝이 없는 racing. 다시 더 세게 밟으기엔 racing. 내 삶은 끝이 없는 게이지. 더 때려 밟아 cause I'm racing. Yeah, 원하는 대로 다른 scene. You gotta fulfill for my team. You gotta fulfill for my team. 내 삶은 끝이 없는 racing. Do you remember 처음 그때의 내 모습처럼 꽃을 피우고 시간이 흘러 더 잊혀져가. Happy choose by life. 꿈꾸듯 날아가죠 fly. 춤을 추고 싶은 이 밤 관객 하나 없는 무대 위에 dancing. Oh yeah. 무뎌진 것 같아 이 신비로운 감정도 다 잊듯이 사라져 전부 fade out. 어둠 사이로 숨을 내쉬고 저 끝까지 날아올라. 아주 I was young 그때 난 stupid. 그때 그 시절의 모습들이 faded. 소리쳐도 아무 대답 없는 백사진 속에 너와 나를 flashback. 되감을 retain. Take a shot 다시 찍자 우리 길을. 다른 건 I'm focus. 뇌는 있게 잘 될 거야 모두 focus focus. Yeah. 어둠 사이로 숨을 내쉬고 저 끝까지 날아올라. 속에 dream 너를 믿고 계 계속 걷고 있어. 목이 메어도 세상에 외쳐 shout to the sky. Step by step, 너와 같은 꿈을 꿔. Yeah, yeah. 여전히 I'm on my way. Noches y empezamos la hora bizcacha. I'm walking on this moon. Too many days for you. Let's come. empezamos con nuestras noticias de la cuarta generación del K-Pop, donde tenemos que Ryujin fue elegida como artista del mes y su cover de Billie Eilish alcanzó 5 millones de vistas en tan solo 3 días. Vieron el video, está subido en el canal de Studio Chom y el 23 de noviembre fue lanzado. Donde Ryujin vestía ropa negra, lápiz labial morado y tenía unas expresiones faciales súper geniales. Dios mío, me muero. Otra noticia que tenemos es que Johan y Junso terminaron su cuarentena. Y estos artistas anteriormente habían dado positivo al COVID-19 y entonces se tuvieron que someter a autoaislamiento hasta que se recuperen. Y el sello, que es Wii Entertainment, dijo a través del fan café que a partir del mediodía del 24, Johan Kim y Junso Kim serían evaluados por las autoridades de salud para ver si es que no hay riesgo de infección. Y volvieron a sus actividades. También se ha visto a Ciel en una fiesta con Dua Lipa, porque hoy día 27 de diciembre, Dua Lipa había subido fotos de su fiesta que había hecho la noche anterior, y en estas imágenes podemos ver a Ciel disfrutando junto a las estrellas. También dijo que en octubre Ciel firmó con Tap Music para la gestión de sus promociones globales. Y ese sello también administra Dua Lipa. También sabemos que el 3 de diciembre a las 3 pm en Los Ángeles actuará Ciel en el 2021 Jingle Bell Village. ¿Cómo que Oh, 스쳐 지나간다. Y oficialmente los conciertos de BTS para su tour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han comenzado. Hoy día 27 de noviembre y mañana 28, además el 1 y 2 de diciembre, se llevarán a cabo 4 conciertos. Y también la mercancía del grupo comenzó a venderse desde ayer. Y decenas de miles de personas estaban esperando fuera del estadio SoFi para asistir al primer concierto de BTS en Los Ángeles. Gino de Pentagón dio positivo en COVID-19. Así que se encuentra hasta ahora es el único miembro que ha dado con COVID-19. Pero otros miembros de Pentagón dieron resultados negativos. Hay que recordar que seguimos cuidando el COVID-19 y ojalá se recupere pronto Gino. Se revelaron también la alineación de los grupos que se presentarán en los M-Met Asian Music Awards, los MAMA. Hace 2 días. La transmisión se llevará a cabo el 11 de diciembre. Y este año estarán ¿cómo se dice? Tomorrow Report Together, aespa, NCT 127, NCT Dream, también ITZY, Stray Kids, 80s en Hypen, las chicas de Brave Girls, también el nuevo grupo femenino de Girls Planet 999, que es Kepler, quienes harán su debut el próximo mes. Y también las bandas japonesas INI o UNO, de las temporadas 1 y 2 de Produce 101 Japón. Y la entrega de premios tendrá el encuentro también de One on One, que salieron de Produce 101 en la temporada 2, que van a estar juntos después de 3 años. También Ed Sheeran interpretará su nueva versión de su sencillo Bad Habits con los concursantes de Street Woman Fight. También ya se dieron los AMA, donde BTS arrasó con los premios y también quedó como el primer acto asiático en ganar Artista del Año. Otra noticia muy buena para la cuarta generación es que Next Level de aespa es la canción de un grupo de chicas que se mantuvo por más tiempo en el top 10 de Melon. Después de 182 días abandonó el top 10 del Daily Chart de Melon. Pero lejos de ser algo triste, fue que el gran grupo aespa ha mantenido por mucho tiempo la posición en el top 10, convirtiéndose además en la segunda canción de todo el K-pop con más duración en el top, siendo únicamente superada por Dynamite de BTS. Estábamos hablando también que se iba a presentar el nuevo grupo de Girls Planet, que es Kepler, y también que estarían debutando el próximo mes, en diciembre, y también ya los veremos en los AMAs. ¿Están siguiendo información sobre el grupo? Porque yo sí. Y Soyeon, que había participado en Girls Planet, pero que no logró debutar con el grupo, se estaría uniendo, bueno, ya se unió, a Billy, que ya hablamos en el anterior programa sobre este grupo, que ya tenía 7 miembros. Pero ahora Soyeon cambiará su nombre artístico a Seon. Y también ya habían hablado a profundidad con los miembros de Billy, también con Soyeon, y se decidió que se incorporaría al grupo. Y ya, ya está en el grupo. Y otro gran logro para a un grupo de la cuarta generación es que en Hypen vendió más de 1 millón de copias de su álbum Dimension Dilemma. Y este álbum encabezó las listas de álbumes diarios y semanales en Oricon, en Japón. Y también debutó en el Billboard 200 en el puesto 11 en la primera semana de su lanzamiento. Y estamos escuchando ahora de fondo todas las canciones que salieron esta última semana. A comparación de otras semanas no hubo tanta actividad. Por ejemplo, el 26 y el 27 solo se estrenaron dos canciones que eran de OS, de dramas. Así que no había tampoco mucha información, no está tan movido el tema. Así que también les voy a dejar abiertos los pedidos. Y mientras tanto entraremos a bloque musical. I'm a DJ, yeah, yeah. Dance, don't. 좀 지를 맞지 세상에 미쳐 돌아간 건지 Bless you boy, bless you bro 시스네가 줄게 잡이 Life is so incredible 내가 미쳐들었던 나이제는 beautiful baby Life is not so terrible 울지 못해 웃었던 I'm a My mind feel, my belief 잃지 않기를 바래 한마디로 난 제정신 아냐 Yeah, so far I'm alive Wish you're still with me by my side Life is so incredible 내가 미쳐들었던 나이제는 beautiful baby Life is not so terrible 울지 못해 웃었죠 어쩌겠어 문을 열면 꿈꾸던 곳이 눈앞일까. 눈이 부시게 별이 가득한 밤 너와 나 둘만 남게 될까. 수놓은 이 세상 속에 비밀스러운 저 별 안에 너와 가볼게. 비추어 부른다. 하나의 눈을 감고 둘은 소원을 세상 내가 네 전부길 원해. Yeah. 평소와 같은 느낌도 너와 함께면 다를까. 별자리조차 내게 다 wanna be us 쉬어가는 인터미션을 뿐 우린 be us 걱정하지 마 서로에게서 서로의 배 내가 지킬게 그니까 넌 stay with me wait 드라마 내 디자인 비극적인 내 삶 그 드라마 눈 떠올려 내 앞을 채우는 백사 내게 내 앞을 맡겨 keep the memories in the back 도정된 male version of Venus We can never be apart never never 흩어져버린 우주 속에 그 빛들이 yeah yeah 아픔은 나이다 분노와 끌 수 없는 와이다 나 타고 없어 이기적이지만 give me a love You become my trauma inside my mind You become my trauma trauma trauma 바꿀 거야 drama I love so fine 내 운명은 스스로가 다시 쓸 거야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네가 다 줄게 ¿Y qué tal? ¿Cómo vamos con los pedidos? Hasta... espérenme. Sí, hasta ahora no tenemos pedidos, así que... Bueno, voy a poner la música y yo... 모습뿐인걸 미안해 널 사랑해서 입소리 귀에 윙윙윙 맴도는 나를 재촉하던 모닝 콜 없이 일어나 치즈케이크 한 입 유리 컵컵컵 반 가득 내린 컵컵 커피 한 잔 아이스로 할래 아주 여유롭게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시간은 12시 그래도 아주 느긋해 그리곤 하품 한 번 할까 뒤지게도 켜고 생각해 오늘 뭐 할까 창문 넘어 계절의 시선이 딴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에 맘을 두드려 내게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닦고서 떠나봤던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터진 cloud 더 자유롭게 얘길 무시한 채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보려 해 너는 no no stress 고민 안 할래 Move it right left right 내 맘대로 가본 적도 없는 길 뭐가 있든지 I don't need the map when I roll the street 이어가보는 이유는 for a little fun Guess up up up 좀 더 올라가 한쪽 길 모퉁이 따라 맘대로 자라나 조금만 이름 모르고 장을 바라보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뺀 채 잠깐 앉아봐 느려지는 걸음 그림자의 속도를 따라 함께 받는 태양과 발을 맞추고 뒤을 달빛을 따라 돌아오고 싶은 걸 떠나봤던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터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hey! 아무 계획이 없어서 완벽한 plan 우연히 찾아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온 나만의 작은 짐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도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소한 향기의 커피숍 눈에 들어오는 예쁜 옷 Do it for the weekend Do it for the weekend 맘에 들어오는 걸 떠는 망설이긴 싫은 걸 그래도 the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Yeah. have to miss it. Wake up, tap it simple. Be boss, put a whistle. 더 큰 세상이 너를 주목해. 첫째를 열어볼까? 난 너의 손을 잡아. 기다린 지금이야. 너답게 펼쳐봐. 놀라, what my carnival. Climax, 지금부터야.

상처도 주고받는 건가. 더 이상 자신이 없어 나. I don't need you no more. Llegamos al final del programa. Gracias por estar presentes escuchando la radio. Y gracias especiales a Chuson y a Yushiyu por dejar sus pedidos y hacerme conversación en el chat. Y a las demás también que me están escuchando desde las sombras. Muchas gracias por escuchar el programa. Nos vemos la próxima semana. Con fe. Hasta luego.